HUBS. What are you looking at?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를 이끄는 디렉터 조윤입니다. 우리 쇼는 패션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파헤쳐보며 패션을 단순히 옷을 입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 담긴 개인 또는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패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며 우리 모두 트렌드세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쇼의 키워드는 블랙핑크입니다. 잠시 후 9월 27일 성재훈 쇼 호스트와 함께 우리의 네 번째 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탠바이 해주세요. Let the show begin.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블랙핑크가 패션계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패션에 대해 함께 알아볼 쇼호스트 성재훈입니다. 최근 힙하고 카리스마 가득한 타이틀곡 셧다운으로 컴백한 블랙핑크, 가요계를 휩쓰는 블랙핑크는 패션계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닙니다. 멤버 4인이 각자만의 뚜렷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월드클래스 케이팝 아티스트답게 블랙핑크는 걸어다니는 인간 명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블랙핑크의 모든 멤버들은 각자 다른 패션 브랜드들의 얼굴, 앰버서더를 맡고 있습니다. 인간 샤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블랙핑크 제니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샤넬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제니는 화보나 패션쇼에서뿐만 아니라 사복 스타일링에서도 유니크하게 샤넬을 매치하며 항상 화제에 오릅니다. 우아한 느낌의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제니를 만나 더욱더 젊고 힙한 느낌까지 풍깁니다. 21-22 코코 4주 컬렉션 캠페인의 모델을 하기도 한 제니는 샤넬 앰버서더로서 브랜드의 컬렉션이나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죠. 한편 블랙핑크의 또 다른 멤버 로제는 생로랑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생로랑 캠페인 광고 모델이기도 한 로제는 생로랑이라는 브랜드와 이미지가 너무 잘 맞는다는 평을 받죠. 또 로제는 생로랑 행사나 제품 등을 홍보할 때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생로랑의 수석 디자이너인 안토니 바카렐로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이 인스타그램에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생로랑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앤코 앰버서더로도 활동 중인 로제죠. 지난 8월 발매된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핑크의 선공개곡이었던 핑크 베놈에는 I'm still in Celine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블랙핑크의 메인 댄서이자 리드 래퍼인 리사가 부르는데요. 리사는 셀린느의 앰버서더입니다. 2020년부터 셀린느의 앰버서더가 된 리사를 셀린느의 디자이너인 에디 슬리먼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블랙핑크의 리사 덕분일까요? 리사의 셀린느 화보가 공개되면 리사가 착용한 제품들이 항상 화제가 되고 주문이 쇄도하며 빠르게 품절됩니다. 리사는 셀린느 외에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의 앰버서더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는 디올의 앰버서더입니다. 디올의 지수 사랑은 이미 너무나 유명합니다. 2022 SS 디올 컬렉션에서 CEO 베카리 회장이 YG가 지수를 해고하면 내게 연락해라, 내가 데려가겠다 라고 말한 일화만 봐도 알 수 있죠. 2021년 가을 컬렉션에서 지수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디올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우아하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데 지수가 이러한 디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영한 느낌을 더했다는 평가가 많죠. 한편 디올은 지수를 앰버서더로 발탁하기 전인 2020년에 비해 2021년 MZ세대의 매출이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수가 앰버서더가 된 이후 연 2021 SS 패션쇼에 대한 게시물은 61만 4천 달러, 우리 돈 약 6억 9천만 원의 가치를 증명하기도 했죠.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쇼에서는 블랙핑크와 이들이 패션계에 행사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블랙핑크는 명품 매출의 1위 미국, 2위 중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 등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패션계에서 행사하는 파급력은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주얼리, 코스메틱 브랜드들도 블랙핑크를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다음 쇼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패션계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디렉터 조윤희, 엔지니어 박세준, 그리고 쇼호스트 성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